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너그러움은 병든 현대 문명에 있어서 아픔과 고통을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길에도 깨우침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상록수인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도 꽃을 피우듯이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과일에 씨앗이 박혀있듯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있겠죠. 삶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러나 묻지 않으면 해답은 낼 수가 없답니다. 김지영의 시가 있는 오솔길. 3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올 3월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표현하고 조금 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 가져보면서 이효선님이 신청하신 신청곡 파루의 봄이 왔다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날씨도 구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 라디오 36.5 청취자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되겠는데요. 자, 그럼 우리 예쁜 주부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라디오 36.5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은주입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정초등학교에 다니는 민재민의 엄마 이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팀에 일하고 있는 이경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써니 이효선입니다. 네, 아 저기 써니라고 말씀하신 분은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정말 아주 예쁘신데요. 오늘 벌써 3월하고도 경칩이 지났어요. 혹시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네. 아, 그래요? 어떤 네.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 저기 제가 늦가기로 대학에 갔어요. 그랬는데 어제 사실은 입학식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적응 안 되는 하루였거든요. 근데 올해 1년이 저에게는 일생일대 가장 뜻깊은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딸보다 어린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동창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잘 보이려고요. 거기에서 까까머리 머심의 한 해를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네, 누나가 만난 거 사준다고 누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얼굴도 예쁘신데 아마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뭐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까 상담하신다는 분은 어떤 지금 대상이 있으십니까? 상담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직 조금 이제 시기가 좀 시기상조라서 아직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그 옆에 분은 아까 들었을 때 개발센터라고 하셨는데 뭐예요? 네, 관내 여성들을 요즘에 그 경력 단절되신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해서 취업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제 제가 그 직업 상담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저는 굴하지 않고 뭐 남들보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훑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마음의 의안을 삼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아우, 그런데 주부님이시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아우 저는 부러운데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떨어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떨어졌다는 생각이 아니고 아마 더 많은 지식을 차곡차곡 축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위로의 박수! 선생님! 그래, 위로의 박수 주셔주세요. 아까 여기 두 아이의 엄마라고 떳떳하게 아이의 이름을 밝히시는 우리 여기 주부님께서는 요즘 뭐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요즘에 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있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엄마 꼭 데리러 와 하고 부탁을 하고 전화를 해서 꼭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엄마를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학교가 개학해서 다들 바쁘시죠? 네. 학생들은 새로운 다짐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이라는 이름표를 달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럼 요즘 부모님 입장에서 혹시 두드러지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이들 이야기일 것 같은데 여기 어머니 먼저.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학기니까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그게 또 가장 관심이 있고요. 또 남자 선생님일까 여자 선생님일까 그것도 관심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새학년을 올라갔으니까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친구들을 사귈까 그것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구정 동네에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멀리 살거든요. 네. 그래서 놀 친구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 사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가까운 곳에 친구가 이사 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가려고 하면 최소한 10분은 걸어가야 되고 15분은 걸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놀 친구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래요. 네, 그럼 다른 저기 옆에 계신 분은?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3, 중3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입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고민이 많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금전적인 이런 면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네. 근데 아까부터 고개 숙이면서 상담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고개를 갸우뚱 하시다가 또 숙이고 가시는데 혹시 요즘에 관련된 좀 뭐라고 할까? 우리 주부님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그쪽 분야가 있으시다든가? 글쎄, 저는 초등학교 상담 교사로 이제 작년에 근무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공고가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취업할 그런 생각인데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지금 상근 들어보셨는지요 혹시 군인 이제 상근인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상근 이제 저녁에 퇴근해서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 이제 그 과외를 지도하거든요. 과외를 지도하고 근데 이제 군인이니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줘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고 엄마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이고 싶다고 그러고 엄마 너무 나는 행복하다고 하고 아이가 너무 가는 지금도 아직 둘이 이렇게 막 갔다 오면은 엄마 나라 지키고 왔어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둘이 어떤 때는 막 깡지방지 뛰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소리부터 잘 듣고 이제 남편보다 저는 아이를 더 이렇게 챙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렇게 좀 잘 챙겨야 할 텐데 지금 집안에 있으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잘 그런 것들이 되어서 이제 나가서 아이들도 더 이제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도 내가 더 배려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럽니다. 네, 지금 여기 끝에 계신 효선 주부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큰 군에 근무하는 아들도 엄마를 껴안고 엄마를 막 뛰고 또 엄마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 아이의 정서에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에게도 사랑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 지금 아이들과 이웃들 함께 나누는 사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누구든지 그런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의지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아이는 나로 또 나는 아이가 그냥 인생의 전부인 양 아이를 위해서는 정말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뭐 달라면 챙겨주고 또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걸 보면서 그 아이가 사랑의 확신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힘있게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든 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재산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사랑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 옆에 이용옥 주부님 아까 아이가 고3이라 그러셨죠? 네. 조금 있다가 우리 여기 한은주님이 읽어주실 편지가 있는데요. 제가 편지를 몇 장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고3인 아들과 지낸 이야기를 편지로 보냈어요. 근데 지금 고3인 아들에게 옆에 계신 분 말씀을 듣고 아 얘가 나한테 짜증을 왜 내? 자기가 해야 할 공부를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런 생각을 주부님들이 갖게 되잖아, 그렇죠? 네. 어떤 느낌 갑자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글쎄,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학원에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정말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학원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일반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일단 집에서 일단 해라. 집에서 하면 방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엄마, 예를 들어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조용히 문을 닫아주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은 집에서 공부하는 길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생각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사랑스럽고요. 또 힘을 또 붙돋아 주고 싶어요. 또 열심히 힘내고 또 이제 좋은 학교에 진학 잘 하라고 건강도 주의하면서 잘 하라고 또 안아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라는 입장은 항상 베푼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아까 한은주님 멋진 남학생에게 마음을 혹시 뺏기신 것 같은데 우리 이 한은주님은 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실 건지 한번 네, 아니 저도 작은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 입학을 했고요. 저는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고 사실 딸은 올해 또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나갔어요. 저희 집이 요즘 공부 열기로 불타고 있는 그런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작은 아이가 어제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 선생님이 컴퓨터를 켤 거면 학교를 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 정도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제 그제까지 방학 내내 사실 제가 게임을 실컷 하라고 제가 내버려 뒀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본인이 스스로 컴퓨터의 파워를 누르지 않더라고요. 네, 아유 그런 아이를 네. 보면서 너무 많이 컸구나.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클 때까지 저는 해준 게 하나도 없고요. 단 한 가지 해준 게 있다면 기다림인 거. 기다림. 그거밖에는 아이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멋진 남학생 까까머리 파마머리인지 아니면 본래 곱슬인지 제가 오늘 학교에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네 물어보시고 알려주세요. 네. 우리 여기 한은주 주부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요. 어쩌면 그 기다림이라는 자체가 상대방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또 그 상대방이 자기의 갈 길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잘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분을 잠깐 여기서 접고요. 우리 한은주님께서 아까 편지 보내주신 포남동에 계신 김지미 주부님께서 보내주신 아들과의 있었던 이야기의 글을 한번 들려주시겠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서울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집에 다니러 온 아들이 잠시 시내에 나갔다 온단다. 그래, 친구들도 만나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오렴. 저녁은 다 같이 집에서 하자꾸나. 네, 하는 아들의 말을 뒤로 하고 아들이 먹고 싶다는 쌈채거리를 준비하러 마트에 갔다. 저녁 6시.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아들이 들어오는 손에 예쁘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가 들려져 있었다. 이거요. 이게 뭔데? 씩 웃으며 건네는 아들의 선물 꾸러미를 펼쳐보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 한참을 선물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이윈즉슨 아들이 방학하고 친구가 있는 구미에 내려갔었는데 그곳에서 알바를 한 것이었다. 알바는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저녁 7시 30분까지 핸드폰 조립하는 공장. 구미에는 공장이 많아서 알바 구하기가 쉬웠다면서 구미로 놀러간 그곳에서 서울 가기 전 3일 동안 알바를 한 것이었다. 그 알바한 급여가 입금되어 통장에 12만 5,500원이 입금이 되었던 것이었다.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로 아빠, 엄마, 속옷을 사온 것이었다. 그것도 속옷을 사야 하기에 혼자 가기가 부끄러워 여자 동창생이랑 함께 가서 구입을 했단다. 에구, 이렇게 멋지고 예쁜 선물을 고르느라 두 녀석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함을 넘어 괜스레 미안해진다. 고맙다 아들. 아빠와 함께 펼쳐놓은 속옷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섹시하고 멋있었다. 스트라이프 무늬에 양옆으로 달린 리본 그리고 장식들. 아들, 아빠는 아마도 아까워서 이 속옷을 입을 수 없을 것 같아. 보관해야 하지 않을까? 아빠가 넌스레 말한다. 저녁상을 차리는 어깨 위로 아들과 아빠가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빨리 저녁상을 차리고 입어봐야겠다. 남편 말처럼 나도 아껴 입어야 하는 건 아닌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구수한 된장찌개처럼 한박 웃음이 향기되어 넘쳐난다. 아들아, 고맙구나. 대견한 아들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더욱 고맙게 느껴지는 늦저녁이다. 이야기를 듣는 걸 이렇게 모습을 보시니까 드라마를 보시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음악처럼 들으시는데 어떠셨어요? 이 분이 보내신 편지 글을 보시고. 가슴이 찡하네요. 네, 가슴이 조금 뭉클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 대학 이게 편지 글을 보면 대학생 1학년 정도 된 학생 같은데 학생이 그 놀러 갔다가 또 그 알바를 해서 어머니께 드리는. 제가 이 편지 글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지금 이 글을 보낸 이유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굉장히 아주 그리고 또 아들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 고마움 이런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노암동에 사시는 백현순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두 장의 글을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사연은 이효선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늦저녁 고3인 아들과 함께 마트로 쇼핑을 갔습니다. 흔들리는 나의 어깨 위에 또 다른 어깨가 곁에 있음에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휑한 바람이 한결을 가르고 예전에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던 꼬맹이 그림자가 오버랩됩니다. 아,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을 이제서야 느끼다니 참으로 무심한 엄마인가 봅니다. 이것저것 구경하고 돌아서는 나의 손을 잡으며 향기 나는 손크림을 하나 손에 쥐어줍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거칠어진 엄마의 손끝이 걱정되나 봅니다. 나 또한 아들의 손을 잡고 슬그머니 면도기 앞으로 갔습니다. 아까 올려다본 턱 밑에서 엉성한 검은 수수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피식 웃으며 슬그머니 면도기를 제자리에 놓아둡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좋아하는 청주를 한번 꺼내들더니 내 등을 돌려세웁니다. 어느새 커버린 아들의 마음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하나씩 아들과 나눠잡고 집으로 향하는 이 길이 이렇게 짧은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 우리 두 분이 읽어주신 편지글 주인공님에게 우리 박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마트에 가서 그 어머니가 그 사준 그 면도기를 놓고 아빠가 좋아하시는 청주를 들으면서 어머니를 돌려세우는 그 마음 꼭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사랑이라든가 관심과 믿음은 우리에게 참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두 분의 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러게요. 정말 가슴이 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부님들과 함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참 어느덧 점점 이제 마무리 시간으로 되어가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경옥 주부님의 마무리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아이들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열심히 업무에 잘 적응해서 정말 이렇게 힘 있는 엄마, 능력 있는 엄마가 좀 돼보고 싶습니다. 김지영의 시가 있는 오솔길, 오늘 하루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하고 즐거우신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다 같이 행복하세요 하면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행복하세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 들켜져가며 옛사랑 그 이름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다.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걸. 이제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해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